혹시 당신을 잊고서 살아갈 수 있을까? 세월이 흘러도 너는 내 인생 전부인데 아무리 채우려고 애썼고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.